우리나라에서 무역진폐 자력허 출항식이 17일 영남 배수리 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영 동지와 관계부문 공장 일꾼들, 정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무역진폐 자력허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모아냄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큰 선진이 이룩되고 나라의 해상운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.